눈물에 가슴 속에 숨기고 추억들은 지워버려요. 끝내 못다 인연 여기서 멈춰둬요. 그리워 눈물로 산다 해도 우리 흩어지는 바람 같아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길 같아서 멀어지는 인연은 잡을 수가 없어서 그대를 보내는 마음 그대라서 마음껏 눈에 담으려 해. 어둠이 내려오면 잊어야 하는 사람 이대로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. 흩어지는 바람 같아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길 같아서 멀어지는 인연은 잡을 수가 없어서 그대를 보내는 마음 그대 날 돌아서서 떠나는 발걸음에 참아왔다 떨어지는